너무 행복했어 그게 늘 불안했어 언젠가 이별이 꿈을 깨뜨릴 테니 네가 없어도 나 겨우 살 수 있도록 가고 주문하면서 오늘을 준비했어 나를 떠나가는 널 그저 이해하는 척 슬프지 않은 척 괜히 남자다운 척 어깨를 펴고 한 손을 내밀고 보기 좋게 보내주려 했었는데 정말이 없던 하늘은 끝내 내 편이 아닌 듯 마른 날씨에 검은 구름을 오 하나 둘씩 몰고 들어왔어 난 울음을 찾는데 넌 어느새 내 얼굴에 주르륵 주르르르 붉은 빛방울 내려 꼭 내가 오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내가 싫어졌는지 뭐가 지겨웠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뭐를 졸라도 난 더 소식만 찾아서 들을게 허락해줄래 나 혼자 숨어서 너를 추억하는 일은 할 수 있게 난 너란 사람 만나서 사랑이란 걸 배웠어 그 값지만 안 잊고 당신에도 널 다시 만나길 빌 거야 난 울음을 찾는데 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내가 싫어졌는지 뭐가 지겨웠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뭐를 졸라도 난 더 밝게 웃으며 말할 거야 참 좋은 사랑했다고 나눠준 게 너무나도 없어서 보내줄 때 쥐어줄 기억이 필요했어 맑은 공기와 잔잔한 바람 멋진 이별 만들고 싶었는데 난 울음을 찾는데 어느새 내 얼굴에 주르륵 주르륵 붉은 빛바늘 내려 꼭 내가 오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잘 견뎠는데 내가 싫어졌는지 뭐가 지겨웠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뭐를 졸라도 영원히 소중히